알아. 나는 난 너를 눈 뜨면 사라질 것 같아 깨지 않는 꿈이길 바래 조금만 더 손 내밀면 알아. 나는 사또 넌 해주고픈 말 못다한 그 말 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고 했던 거야? 하루만 널 기다리면 안 돼요. 하루만 내 곁에 오면 안 돼요. 널 좋아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난 너를 좋아할 거다. 알아. 조금만 더 손 내밀면 닿을 것 같았어. 해주고픈 그 아이를 가져야겠다. 죽여라. 하람! 하람! 하람! 하람! 내 곁에 오.